언제부터 지친 걸까? 난 내게 무엇을 힘들게 한 걸까? Yeah.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더하지 않는 너에게 이제는 물을 수도 없는 내가 돼버린 걸. 흔한 투정도 없이 그저 너 잠깐 미소로 웃어주는 그 눈에 스치는 슬픔 못 잡아버린 건 무심했던 미련함인 걸. 못한 건 어리석은 자존심인 걸. 미안해 my love. 차가워진 너를 보며 이별이 먼저가는 순간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음은 안 알지만 쉴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.